않아요. 우연히 보게 된 미소에 내 볼이 빨개졌네요. 이런 게 또 사랑인 건지 그저 관심인 건지 나는 모르겠죠. 내가 원한 사랑은 아냐. 꿈꿔왔던 그런 사랑이 아니지만 이미 빠져든 건지 온통 네 생각에 잠을 설치네. 또 밤이 지나버렸네. 어제는 촌스런 머리가 오늘은 멋져 보이네. 이런 게 또 사랑인 건지 그저 관심인 건지 나는 모르겠죠. 내가 원한 사랑은 아냐. 꿈꿔왔던 지내.